모른 척 내 맘 외면했던 수많은 아픈 그 눈물 다시 껴질런지 그대가 좋아서 그대가 너무 좋아서 단 하루도 참지 못하는 난 어쩌면 좋아요 난 그대 때문에 하루를 살아요 하루 단 하루라도 그대를 잊을 수만 있다면 모른 척 내 맘 외면한 채 그대가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할 텐데 그대가 좋아서 그대가 너무 좋아서 그대가 좋아요 그대가 너